새로운 컬러의 알고리즘 내 안을 투영한 my prism 무한의 별초 이 감정은 violet 숨결처럼 일렁거려 비춰진 미로 같은 뷰 나 불안전한 느낌 비틀지는 사람 beautiful Let's say 엄묘한 빛의 신기루 같은 silhouette 아득히 펼쳐지는 걸 No 지성 끝은 언제나 out Let's make something better shape of heart 형용할 수 없어 이름이 없는 emotion 이 현실적인 scene 이고 not bad 불안전한 느낌 비틀지는 사람 beautiful let's take 엄묘한 빛의 신기루 같은 silhouette 아득히 펼쳐지는 걸 Let's make something